노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19일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으로 영원히 백승을 떨칠 것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근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로정은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영도예술건설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당이 자조시대 혁명적 당의 본보기로 위용돌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유일적 용도가 확고히 실현되어 온 긍지 높은 행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어떤 전지풍파가 닥쳐와도 우리 당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갈 수 있는 응년 기틀을 마련해 놓으시고 당의 용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만년 토대를 다져놓으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역사,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공적 중의 공적이라고 사설은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백전백승의 당으로 만방에 전음 돌치고 있다고 하면서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이 있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가 있기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라고 강조했습니다.